오늘 제목이 말이야.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우와. 이게 뭐야? 뭘 먹으래? 책을 먹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지? 목소리 왜 그래? 먹었어? 두루마리 책을 먹어서 그래. 아이고, 어떡해. 두루마리 아니. 휴지를 먹은 거 아니야? 어쨌든 조심해. 아이고, 많이 먹었다. 조심해, 조심해.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목이 안 좋습니다. 누가? 두루마리 휴지를 먹어서. 제가요? 네. 성대가 피곤해가지고요. 오.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더. 노래방 가서. 아니요. 시간 보냈어요? 아니요. 근데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빠. 너무 좋은데? 그렇다면 어떡해.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셨나? 아니요. 감기 걸렸는데요. 계속 찬양인 돌래. 아이고, 저는. 예. 쉬지를 못해서. 오늘은 선생님이 안 시킬 테니까. 아, 예. 예. 목을 좀 안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저도. 거긴 아닌 것 같아. 아이, 들켰네. 자, 반갑습니다. 즐거운 이제 요한계시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그 웃음이 좀 비웃는 것 같은데. 비웃음은 건강에 안 좋아요. 지난 시간 공부 혹시 기억납니까? 몰라요. 이 시간만 자면 우리는 조용하다. 진짜 몰라요? 지난 시간에 그 6째까지 했다가 갑자기 7째 하기 전에 뭔가가 그렇지. 삽입돼가지고요. 삽입된 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 저기 상훈 학생이 기억을 잘 해요. 지금 6째 뭐까지 끝났습니까? 나팔. 나팔. 그렇죠. 6째 나팔 비우까지 끝나고 자연적인 순서대로라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10장 1절서부터 11장 14절까지 10장 네. 1절서부터 11장 14절까지 무슨 구절이라고? 삽입구절. 삽입구절. 예? 이 삽입구절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첫째. 강조. 강조. 그렇죠. 뭐에 대한 강조냐 하면 앞에서부터 지금 쭉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흔들어서 강조하는 의미의 삽입구절이에요. 예?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신없이 이제 걷고 길을 가다 보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확인이 필요하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강의가 쭉 이어오다가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독자들로 하여금 확인을 시키는 의미에서 확인. 그러니까 이 삽입구절이 갖는 의미는 강조와 확인의 의미가 있다. 기억나죠? 네. 한 사람 눈빛이 좀 흐린 것 같아요. 딴 데 쳐다보는데 지금.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확인과 강조의 내용이 뭐였나? 혹시 그림 기억나는 거 없어요? 우리 그 10장을 한번 좀 열어봅시다. 네. 계시록 10장. 자, 지난번 공부했던 내용이 10장 1절부터 몇 절까지였어요? 7절까지였죠? 네. 내가 또 보니 거기를 우리 장은비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쭉.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네. 이제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네. 예. 이분은 누구에 대한 성경적 묘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 다양한 묘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표현으로 등장을 한 것은 이 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의 문학 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기억나죠? 그런데 네. 지금 이 힘센 천사의 네. 내용이 오른발은 어디를 밟고 서 있어요? 바다. 바다. 또 땅. 다른 쪽 발은? 땅. 땅. 땅을 밟고 서 있죠. 그리고 이 양쪽에 하늘,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한번 복습하고 지나갑시다. 자,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 저 정주은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내용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는 선언을 하죠. 네. 이것이 지난번 공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림의 연속 선상에서 이제 공부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부 내용을 머릿속에 담지 않으면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인 작업을 좀 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28강 두루마리 책을 먹어버리라. 송태구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8절서부터인데 우리 차례대로 김상훈 학생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본문을.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계속 있습니까? 예. 우리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10절을 우리 장은비 학생이. 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이제 오늘 10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본문이 길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삽입 구절의 두 번째 내용으로서 이제 10장을 오늘 마칠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바다와 땅을 양발로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책이 들려져 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보세요.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어떻게 돼 있어요? 가지라.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돼 있어요. 가지라. 그 말은 취하라 그 말이죠. 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지는 차원을 넘어서 그 다음에 명령이 조금 더 심화돼요. 네. 자, 어디를 보시냐면 9절 우리 저 정주은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옳지. 감동했어요. 아주 잘 읽었어요. 같은 글을 읽어도 이렇게 맛있게 읽어야 돼. 아, 그런 거군요. 갖다 먹어 버리라. 최근에 선생님이 아주 끔찍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그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좀 광신도 어머니예요. 근데 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광신적인 이제 행동을 한 거예요. 아기한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진짜 성경책을 뜯어서 아기한테 먹였어요. 아까 누구 휴지 먹었다 그랬는데 그건 농담이었죠? 예. 네. 휴지를 먹었으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그 광신도 어머니가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그 아주 깐난애긴데 성경책을 그냥 먹은 게 얘가 죽었어. 질식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자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래서 오늘 이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이 정말 성경책을 뜯어서 먹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인가? 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거 하나의 문학적 표현, 문학적.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저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조금 더 보십시다.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자, 이 말도 조금 우리가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네. 이걸 먹는데 입에서는 어떻게 돼요? 달아요. 달아요. 입에서는 달아요. 달아. 아. 죄송합니다. 달다. 네. 그다음에 배.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쓰다. 쓰다. 쓰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11절에 오늘 공부할 내용 줄거리만 일단 열거해 놓고 보십시다.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먹었어요.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리고 11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언. 예언하여야 하리라. 응? 자, 누구에게? 누구에게? 모든 백성. 백성.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모든 백성에게. 이것인지 오늘 우리 성서학당의 삽입구절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이제 줄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좀 참고할 게 뭐냐면 이 가지라 그리고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이것은 성경책을 왜 공부하라, 읽어라, 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취하라 그리고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혹시 누구 좀 자기가 이렇게 느낀 대로 또는 생각한 대로 말할 수 있는 분 있어요? 갖다 먹어버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거를 만들어 버리라 뭐는? 내 거를 만들어 버리라. 예, 예. 뭐 그런 의미도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 같아요. 순종. 내 걸 만들라 순종하라. 좋아요. 우리 장원비 학생은 혹시 뭐 눈을 아주 지그시 갖고 생각에 달렸는데?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 때 그 어떤 곱씹는 듯한 거? 곱씹는 듯한 거?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지금 세 사람이 이 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보통 네 가지 흐름이 있어요. 첫째, 읽다. 첫째, 성경 읽죠? 읽고 나서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묵상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적용. 이 적용은 삶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 문학적 표현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말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어디서부터 지금 안 되고 있죠? 읽는 거. 읽다서부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성서학당 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일반 성도들의 형편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스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인데 가장 안 읽혀지는 1위가 성경책이에요. 뭐 자만 오면 읽는다면서요. 성경책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그걸 배기 삼아 늘 말씀과 가까이 잔다는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성경책 지금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큐티하면서. 네. 예,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 선생님도 이제 청년 시절부터 쭉 큐티를 해와요. 예, 그 아주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근데 일단 여기가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 성수학당을 시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성수학당의 학생들이 이 시간 이후로 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매일매일 세끼 꼬박꼬박 또는 두 끼씩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그게 음식이 들어가야 내가 생존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도들은 생존이 돼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일단 말씀을 안 먹고 버티는 거 보면 무슨 힘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틀림없이 성경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무슨 힘으로 살아? 일반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 우리 성도님도 무슨 힘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 말씀의 힘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똑같은 공식이에요. 먼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고 그것이 어디로 넘어와야 돼요? 묵상. 그 다음에 묵상의 과정으로 넘어와야 돼요. 자, 근데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돼 있어. 하가.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가. 하가. 자, 목 아픈 분은 쉬어도 돼요. 안 따라해도 돼요. 네. 자, 하가인데 이 히브리 말의 하가라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묵상한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합시다. 그러면 정중근 학생. 네. 보통 통념적 개념이 뭐예요? 묵상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냥 눈 감고 조용히 그렇지. 그냥 눈 감고 네. 이런 식으로 네. 가끔 들어야죠. 그렇지. 가끔 목욕탕 같은 데 가면은 그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네. 술은 머리에다가 쪼매고 네. 뜨거운 탕 안에 앉으셔가지고 이러고 계시는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런 걸까요, 묵상이? 아니요. 예, 우리가 이제 혼돈하는 게 뭐냐면 이 묵상과 명상을 굉장히 혼돈해요. 명상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메디테이션. 왜 안 나와? 근데 딱하게도 성경에 보면 이 묵상을 이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메디테. 그래서 독자들이 혼란을 일으켜요. 성경에서 하가라는 의미의 이 묵상을 명상에서 쓰는 메디테이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네. 묵상과 명상을 같은 것도 혼돈을 일으켜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 동양 오리엔탈리즘에서 말하는 명상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의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가끔 이제 서점에서 이제 책을 이렇게 뒤적거리고 읽다 보면 배낭맨 이 젊은 애들이 와서 가끔 물어요. 혹시 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 도. 그런 거 당해본 사람 있어요? 네. 많죠. 많죠. 전 관심 네.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스 도에 관심 있어요. 아, 그리스 도에. 그럼 지나가더라고요. 예. 쉬어도 된다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항상 좋은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네. 공부에 도움이 돼요. 자, 어쨌든, 이 묵상이라는 개념은 명상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예? 혼돈이 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히브리 말에서 하가라는 말로 된 묵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여기 빈칸이 많은데, 첫째, 야생 들짐승이 배가 고파요, 배가. 그러면, 우리 그 김상훈 학생, 네. 그, 배고프면 잠이 와야 하나요? 그래도 참고 자야죠. 굳거든요, 그게. 아니, 자기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 의지. 응. 아니, 안 되죠.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 밤을 하얗게 세우며 그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나. 모습이에요. 아. 뭐 하이에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야생 짐승이.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조용합니까? 격렬합니까? 내적인 격렬함을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파. 잠이 안 와. 그래서 뭘 좀 먹을 게 없을까 하고 밤을 하얗게 세우면서 그르렁거리면서 헤매이는 모습을 봐. 우리 상훈 학생은 너무 이해가 될 거야. 네, 네, 네. 그렇죠. 그 마치 성경의 그 표현 중에 그 목마른 사슴 같은. 옳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가면 둘을 알아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들짐승의 허기. 네? 허기. 그래서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모습에다가 두 번째, 아까 우리 그 장은비 학생이 말씀을 갖다 먹으라는 의미 속에 곱씹는다는 표현을 했죠? 장은비 학생이 얘기한 거죠? 네. 예. 그 알고 대답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그 의미가 있어. 하가라는 의미 속에는, 자, 소가 무슨 동물이에요, 소가? 초식. 포유동물. 초식. 되새김질을 하죠? 네. 음식을 먹고 나서는 우물우물 하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려요. 그래서 맷돌 같은 넓적한 이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우물우물.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게 다 서울 출생인가요? 그 광경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소가 음식을 먹고 나서 되올려가지고 다시 그거를 반추한다 그래요. 반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덮어쓰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개념이 덮어 쓴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히브리 말의 하가라는 묵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조용하고 동양 사고방식에 근간 명상의 의미가 아니고 너무 허기진 말씀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들짐승이 밤을 하얗게 세우며 온 들녘을 헤매이고 다니다가 어느 한 정점에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먹잇감을 딱 포착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씹는데 먹어보고 올려서 또 먹어보고. 혹시 그 집에 누가 개 키우는 사람 있어요? 네. 네. 개 키워요? 네. 네. 우리 상훈 학생 키워요? 이제 어쩌다가 이 갈비집 가가지고 갈비 먹고 그 이제 더덕더덕 좀 깔끔하게 먹지 못하는 그 내용 그 뼈다구를 이제 봉지에 싸달라 그래서 집에 갖고 와가지고 개들 주면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잡고요. 응. 두 발이죠. 아, 두 발이 죄송합니다. 두 발로 잡고 앞에 건 손 맞아요. 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또 먹고 근데 나중에 보면 계속 숨겨놓고 또 먹고 숨겨놓고 계속 갖다 먹고 완전히 뼈가 가루가 될 만큼 아주 관찰을 잘했어요. 맞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선명하게 들어오죠. 네. 네? 바로 이 묵상이라는 단계는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잡았으면 먹었으면 그거를 또 먹어보고 또 씹어보고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 말씀을 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들어가요. 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붙잡고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책은 누가 쓴 책이에요? 성령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책의 진의를 드러내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이거는 우리의 의지로 깨닫는 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석박사라도 성경책을 읽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그 의미를 구원의 책으로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가 이제 마쳐지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적용으로 들어가는, 삶의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야 진정 성경을 먹는 과정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왜 성경을 공부하라, 연구하라? 오늘날 성도들이 어디까지 잘하냐면 여기까지는 잘해요. 그런데 네. 문제는 여기까지 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반쪽짜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가져가라, 성경을 갖다 먹어라,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세 번째 주제,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달다. 입은 달고. 그런데 배는 쓰고. 배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쓰다. 이제 이게 뭘까? 자, 우리 제일 안전한 해석은 성경을 읽다가 주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참고 서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제일 안전한 해석은 뭘 봐야 돼요? 성경. 그렇죠. 성경은 두 가지로 풀어야 돼요. 첫째,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에? 또 성경은 성령으로 푼다. 성경과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이 도대체 뭘까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로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에스겔서. 오늘따라 우리 학생들 아주 집중도가 좋아요. 눈빛들이 아주 살아있어. 먹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 아멘. 자, 우리 에스겔서 2장 누가 찾았으면 1절서부터 좀 읽어봅시다. 1절서부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자, 거기 일단 1절 2절을 좀 설명 3절까지 설명을 해보면 뭐예요? 네. 인자야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죠? 그 다음에 왜 일어서라 하는가 봤더니 네. 이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 상훈 학생 네. 어디로 보내겠대요? 어디로? 예, 패역한 백성. 백성 나를 그렇죠. 배반한. 그렇죠. 자, 우리 정리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도대체 성경을 입으로 먹을 땐 단데 배로 들어가니까 그게 쓰게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 묵시문학이죠. 에스겔서는 예. 그 똑같은 묵시문학의 형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예? 자, 첫째 일어서라, 일어서라. 있고 그다음에 어디로 보내겠다? 패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상훈 학생. 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아하, 일어서라.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내겠다. 얼굴이 굳고 마음이 완고하고 뻔뻔한 백성들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가서 뭘 얘기하라는 걸 암시합니까? 가서 뭘 얘기하라고? 말씀. 예,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죠? 우리 상훈 학생 맞아 네. 읽었어요.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보아할지어다. 자 보세요. 이거 확실해졌죠? 네.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일어서라. 그래서 파송을 하시는데 그 파송된 대상이 패역한 백성인데 보통 패역한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던져져야 될 파송될 현장은 전갈 가운데 있는 것 같다고. 엄청난 시련이 예상돼야 안 돼요? 돼요.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해. 사명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해. 가서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떡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먹으라고요. 놀랍게도 패역한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우리 정중원 학생이 자기가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이런 패역한 무리들 속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설교자들은 더 책무가 큽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한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 인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일반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맞죠? 네. 그러니까 먼저 그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먹어야 돼요. 그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그 옆절을 우리 정주은 학생 읽어보세요. 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오늘 계시록에 나타난 그 책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 그리고 그 다음 저 장은비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장은비 학생. 펴져 있는 책 속의 내용이 드디어 이제 소개되기 시작해요. 어떤 내용이에요? 아주 봄바람 같은 평화와 은혜와 복과 성공과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요. 어떤 내용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해야 될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패역한 백성. 근데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더 보십시다.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자, 여기도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으라. 먹으라 되어 있어요. 먹으라. 이어서 읽어보세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드디어 여기 꿀 나. 먹었더니 달기가 어떻게? 꿀 같대요. 꿀 같더라. 꿀 같더라. 꿀 같더라. 그런데 이게 배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쓰다. 쓰게 돼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네. 배에 들어가면 쓴다는 말이 뭘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의미. 부딪히는 거죠. 네. 실천하기가 힘들다. 실천하기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처해진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아라든지 이런 거하고 부딪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배에 들어갔다는 건 소화가 됐다는 얘기죠. 네. 소화가 돼서 나에게 이제 육화됐다는 말씀이 이제 육화된 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계속 전하라. 전하라 돼 있어요. 전할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달게 부딪힐까요? 쓰게 부딪힐까요? 아, 쓰게요. 쓰게 부딪힌다 그 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방금 두 분이 이해한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실질적인 의미는 이 말씀이 패역한 무리들 속에 선포되고 전해질 때 잘 수납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죠. 격렬한 저항과 도전과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해야 안 해요? 해요. 정말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예스, 맞아, 은혜 받아요. 그런데 이 은혜 받은 배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직장의 현장에 들어가서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혀요.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고 네. 세상의 제도와 부딪히고 네. 바로 이게 뭐예요? 배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갈 때는 단데 이것이 배에 들어올 때는 쓰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네. 예? 그래서 여기는 이 쓰다라는 말에는 결국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입으로 달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요. 첫째, 우리 아까 오태근 학생이나 장한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이걸 살아내기도 힘들어. 예? 삶으로 소화하기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 내적인 부딪힘. 두 번째는 이것이 패역한 백성들에게서의 저항, 도전.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거절. 이걸 겪을 때 이 상황이 뭐예요? 배에서는 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다시 가보세요. 오늘 공부는 별로 어려운 내용 없죠? 네. 네. 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을 우리 사원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자, 이제 이 말이 아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1절을 우리 정주원 학생이 한번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까 에스겔서에서 봤던 그 논리가 여기에 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뱃속에 넣어서 육화시키고 소화한 사람이 그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서 예언해야 돼요. 그래서 네. 보시면 교회의 사명이, 성도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외로운 싸움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구조와 가치가 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삶에서 못 느낍니까? 네. 우리 정주훈 학생은 이렇게 예수 믿고 말씀 붙들고 사는데 다 호의적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우리 김상원 선생님 그런 거 느끼 안 느껴요? 느끼죠. 예. 느끼죠. 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은 고독한 자리예요. 굉장히 외로운 자리예요, 사실은.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천사와 세상 앞에 세상 미말에 우리를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누굽니까? 대사도예요. 네. 그런데 사도로 사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할 땐 하나님이 자기 구경거리로 이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자기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늘 외롭고 손해보고 눈물겨운 길이 끊이질 않고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꼭 세상 앞에 구경거리 같더라고요. 야, 그러고도 내가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가만 계시냐? 왜 아이 교통사고 나게 하냐? 왜 내 남편 그렇게 성실히 사는데 왜 암 걸리게 하냐? 이게 뭐예요? 구경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경거리라는 거는 바울이 고백했지만은 구경거리라는 정의가 뭡니까? 굉장히 참 서글픈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가끔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보면 차가 막혀요. 근데 이쪽도 막혀요. 뭐 교통사고 꼭 나 있어요. 이쪽은 교통사고가 나서 막히는데 저쪽은 왜 막히느냐? 구경하느라고 막혀요. 구경하느라고. 그렇죠? 자, 근데 구경거리의 정의가 뭐냐 하면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네. 단지 볼만하다.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저 예수쟁이들 맨날 시커먼 가방 끼고 노는 날이면 놀지도 않고 저렇게 나가서 하루 종일 뭐 지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진리가 있을까? 관심 없어요. 웃기고들 앉았네. 이것밖에 없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구경거리예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런 대사도 바울이 세상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와 세상 앞에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우리가 먹고 소화한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면 그게 쓴 환경입니까? 단 환경입니까? 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받고 신앙생활 잘하면 다 성공하고 그 속임수입니다. 성경 그런 논리로 약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쫓기로 작정한다면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는 일이요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요 어려움을 각오하는 길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무장하신 약속이라고. 근데 얼굴 표정들이 왜 이렇게 심각해?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이죠. 그 기쁨은 예. 그 기쁨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네. 그런 보상에 대한 기쁨이 네. 아니에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사랑하는 자끼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진짜 평안. 네. 그 기쁨. 그 기쁨을 네. 경험한 사람은요. 온 세상이 달려들고 나를 무너뜨리려도 네. 흔들리지 않아요. 네.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경이 뭐라 그랬어?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고난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고난 역할을 못해. 네. 꼬리를 내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야.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환난이 그 사람을 어쩌질 못하는 거야. 네. 그래서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아멘. 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네. 갖다 먹어버리고, 네. 그 말씀이 배에 쓰더라도, 아멘. 꿋꿋이 거친 세상 속에, 도전이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네. 여러분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는 예언자가 되기를 빕니다. 아멘. 자,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오랜만에 따질 게 있거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없어요? 예. 예. 자,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네, 끝입니다. 이번 주 성수학당 퀴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번, 잃은 것을 찾으러 나갔다. 2번, 여인이 등장한다. 3번, 찾았을 때 모두 기뻐했다. 4번, 찾은 뒤 잔치를 열었다.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땅에 임한 하늘, 김웅규 목사님